너무나 우스워 입가에 미소가 가득히고 여선 말이야 너를 보는 내 눈이 촉촉하게 내 맘을 만지고 있나 봐 좋아해 라고 하며 Listen baby 쑥스럽다 못해 창피해 참 고마워 너 때문에 행복하게 돼서 어쩌면 평생 모르고 살 뻔했어 이제야 그걸 알아 참 다행이야 어쩌면 모르고 그냥 널 지나쳤을지도 몰랐네 사랑해 사랑해